영화도 세상 돈과 명예도 당신 당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. 세상 다 준다 해도 세상 영원 다 해도 당신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.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월 이젠 알아요. 그 추억 속 소중하단 걸 가진 건 없어도 정말 행복했었죠. 우리 아프지 말아요. 먼저 정말 행복했었죠. 우리 아프지 마라.